Hey, boy. Make a whistle like a missile. Bomb, bomb. Every time I show up, blow up, Make him whistle like a missile. Bomb, bomb. Every time I show up, blow up, I'm the moon, I'm the war. 너를 찾을 때 없어. 끝까지 아주 나를 이렇게 설레게 해. Boom, boom. 24, 365. 오직 너와 같이 안 고파. 낮에도 이 밤에도 이렇게 너를 원해. 모든 남자들이 날 매일 체크. 대부분이 날 가질 수 있다 착각. 절대 많은 거 원치 않아. 맘에 원해 난 너 심장이 도려내 보여봐. 아주 씩씩하게 so hot so hot. 내가 어쩔 줄 모르게 해. 마지막히 불러줘. 내 귀가에 도는 휘파람처럼 이대로 지나치지 마요. 너도 나처럼 날 잊을 수가 없다면. To my heart, 그 소리가 지금 나를 이렇게 설레게 해. Boom boom. 생각은 지루해. 느낌이 every day, all day. 내 곁에만 있어. Zoom zoom zoom. 언제나 내 스타일. 두려웠지만 네 옆에선 달리. 뜨거워지던 나 like a dancer, darling. 널 알아갈수록 흘러내는 마음속 꿈은 내 뺑. 너무 멀어 내게 boy. 이제 checkmate면 내가 win. 나를 take care. 안아줘줘 세게. 눈깔을 가로채하기 전에 내가 이대로 지나치지 마요. 너도 나처럼 날 잊을 수가 없다면. 널 향한 네 마음은 fire. 내 심장이 빠르게 뛰잖아. 점점 가까이 들리잖아. 휘파람 휘파람 파람 파람. We para para para bam. We para. We para para para. This beat got me feeling like.